대화 안 하고 있어도 좋은 거야. 요문 이러면서 계속 눈 감고 있는데 빼면은 눈이 이렇게 떴다. 이러고 제비처럼 너무 이쁘더라고. 헉! 40대 초짜 부모. 안녕하세요. 도쿄감독 이현기입니다. 이번 방송은 아내가 출산을 하던 작년 12월에 병원 분만 대기실과 출산 후 병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분만 대기실은 현장 후에 많이 들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때는 그냥 제왕절개 안 한다는 생각으로 장문을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갖고, 근데 지금은 내가 하잖아. 가서 제대로도 내가 갖다 주고 채취하는 것도, 그 다음에 수술 동의서도 내가 쓰고, 나보고 선생님이 그 저기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쓰라고. 첫째 때는 몰라서 안 신랑 했지만 지금 그냥 써도 되는데 사인까지 다 하래 그냥. 뭐 기분은 우리 의창이도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쁨이도 건강하게 출산해서 우리 기쁨이가 건강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의창이도 생각나고 우리 의창이가 어떨지 의창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. 좀 찡하고. 어떤 점이세요?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나니까 과연 내가 선택을 잘한 건지. 그런 게 많으시군요. 두려운 게 좀 있어. 또 알잖아 왜 두려워하는지. 몰라. 나 원래 두려움이 없어서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가. 기쁨아, 엄마가 기쁨이 많이 사랑해. 기쁨이가 열달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. 그런 걸로 비하면 창이 때는 하혈도 좀 하고 약도 좀 먹고 그러고 그랬는데 기쁨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. 왜 그런 거 같아? 다 건강하게 다 잘 지내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11월 말에 회사 일을 하면서 좀 힘들어서 가진 돈이 좀 오면서 우리 기쁨이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려나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게 감사하지 우리 기쁨이한테. 기쁨아 사랑한다. 고마워. 엄마 이제는 수술하면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. 어떤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? 회사 다니면서? 회사 다니면서 별로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그 엄마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. 그래도 기쁨이랑 의창이랑 이영기 씨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아. 그거는 힘들진 않았어. 그냥 몸이 좀 지쳤다는 것밖에 없었지. 직장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? 응. 직장 다니 임신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 사실 힘든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? 애기 왜 그래? 기쁨이 움직이는데? 첫애가 아프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의창이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뭐 심해봤자 감기 정도. 그리고 그때 한번 구내염 걸리고 뭐 그랬던 거. 소리 좋았습니다. 건강해. 첫째하고 둘째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? 첫째는 계속이 될 때는 첫째 때는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. 솔직히 첫째니까 네. 호기심. 근데 둘째는 글쎄 첫째를 낳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일이 경험을 했다는 건가? 그래서 그런지 뭐 편안했어. 오히려 뭐 걱정은 안 했는데 딱 하나 그때 그 기형아 검사 때문에 좀 많이 내가 놀래고 힘들어 하긴 했는데 약간은 두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. 내가 우창 아빠는 안 그랬나? 무식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 많이 안 해. 우리는 첫째나 둘째나 소중한 것 같아.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리사랑이라는 거 글쎄 한번 나봐야지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그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아직은 잘 모르겠어. 그냥 의창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. 우리 의창이가 예쁘거든. 늦게 결혼해서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좀 건강이 좀 회복된 다음에 애착을 가진 거라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. 기쁨이는 기쁨이가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은 주시면은 나을 거고 그랬거든. 작년에 생기면 참 그랬을 텐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 둘씩 낳겠어. 정말 축복받은 몸이지.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까 아침보다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. 아침에는 어땠는데? 좀 불안했어. 밤에 잠을 잘 잤어요? 조금은 잤는데 설쳤지. 가진통이 조금씩은 오니까 그냥 의창이 얼굴 보다가 자고 의창이 얼굴 보다가 자고 그랬지. 그냥 기분은 나쁘진 않아 지금. 좋아. 어차피 성격이 또 할 거면은 하는 거지 하는 성격이고 또 내려놓으면 그냥 또 그런 성격인가 봐.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선 또 빨리 또 그런 것 같아. 안정을 또 찾아가는 것 같아 성격이.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걱정 안 됐어요? 별로 걱정 안 됐어. 그냥 별로 걱정 안 됐어. 지금 아파 주사는데. 왜 이렇게 아파?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고요? 네. 아, 왜 그러셨어요? 몰라.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아니, 첫째 해보니까 뭐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네, 이제. 옷이야 있으니까 빠르면 되고, 기저귀가 사갖고 오면 되고. 젖병도 두 개 사놨네, 젖병은. 큰애가 있으니까 더, 그걸 뭐라고 해야 준비를 하는 되는 건가요?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되게 또 선물 하나 또 받으시면 네 큰 선물 주셨어요. 정말 큰 선물. 움직여, 움직여? 불닭도 아니니까. 얘가 왼쪽으로 눕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가진통 있을 때는. 이쪽, 오른쪽으로 눕는 걸 더 편안하게 느껴. 편안하다는 걸 어떻게 느껴? 아, 얘가 땡글땡글 막 뭉치잖아, 왼쪽으로.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별로 안 뭉쳐. 여태까지 다 왼쪽으로 누웠어 괜찮았는데 가지통 생기더니 그렇게 되네. 한 바퀴 돌거나 좀 바뀌었나 봐. 지금 앞에 고프다.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음식? 없어. 그건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? 없어. 물 먹고 싶어. 목이 타. 이제 수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. 준비 완료했어요. 생각보다 빨리 하고. 엄마 한시 들어온다고. 아니, 아니, 수술은 2시 넘어서 할 거고, 준비는 완료했다고. 자, 수술방만 준비가 되니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? 네, 네 감사합니다.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. 이름은 정부심입니다. 이번에 둘째를 낳은 4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엄마입니다. 수술하시고 난 느낌이 어떠세요? 수술은 할 게 못 돼요. 너무 힘들어. 그건 나이가 40대 넘어서 그런 건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40대 안 돼도 예를 들면 20대였으면 자연분만이었겠죠 거의? 그럴 가능성이 크지. 근데 모르지. 또 간호사님 말대로 들으니까 뭐 골반이 작다 그러는데 생각보다. 야, 오늘 수술하고 처음 본 건가요? 아, 그렇죠. 어떠세요? 한 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. 사랑스러워. 아우 이뻐라. 첫째하고는 뭐가 좀 느낌? 은창이는 설렌 기분이 더 많았고 서툴고 뭐 그런 기분이었는데 기쁨이는 서툴긴 해. 아직까지는 오래간만에 모유를 먹이니까. 근데 내가 보니 의창이가 좀 성격이 조금 기쁨보다 좀 덜 순한 것 같아. 딱 먹어보고 의창이는 안 나오니까 이랬거든. 어떻게 보면 큰애는 포기가 좀 빨랐던 거고 이제 둘째는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되게 작고 그러니까 지가 집단에는 막 먹어보려고 막 하고 그다음에 빼면은 막 이래 얼굴이. 좋게 얘기하면 생존 본능이 더 뛰어난 거네 둘째가.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더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. 둘째가 좀 첫째보다 많이 작잖아요. 많이 작지. 그래서 더 본능적으로 더 그게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어떠세요? 그럴 수도 있고. 힘들지 않았어요? 이 수술하고 오늘 여기까지 그 이제 둘째 보러 갔는데 수술하고 처음으로 갔는데 그 걸어가는데 몸이 힘들진 않았어요? 힘들진 않았어. 나오긴 나오는 거야. 이번에는 첫째 때 못 먹인 모유 많이 먹이실 생각입니까? 나오면 먹여야죠. 뭐 당연히 나오면 먹이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하죠. 노력을 더 많이 해야죠. 산후조리원도 가고 그러니까 뭐 잘하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직장 나가니까 많이 먹여야 한 달 정도 먹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달이라도 먹이면 감사하죠. 졸려요. 피곤한가 봐. 네, 기쁨이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. 기쁨이 보는 순간 수술하고 봤을 때하고 그 때는 진짜 뭐 멍한 상태에서 봐서 기쁨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. 근데 오늘은 거의 30분? 한 40분 정도, 4, 50분 돼.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. 조그맣긴 한데 나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. 얼굴만 보고 있어도 서로 대화 안 하고 있어도 좋은 거야. 요물요물요물요물요물 이러면서 계속 눈 감고 있는데 빼면은 눈이 이렇게 딱딱 이러고 제비처럼 너무 이쁘더라. 우리가 그 내리사랑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그거는.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째보다 느낌이 다르다며.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. 첫째 때는 설레고 서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정의라는 게 그거보다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지?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? 하는 그런 마음이 걱정만 더 많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기쁨이는 그래도 한 번은 경험을 서툴게라도 했으니까 뭐 안 되면 뭐 이거 하면 되지.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.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. 우리 더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. 하다못해 모유 못 먹이면 어느 정도 그냥 뭐 분유 먹이지. 먹이면 됐으니까. 근데 의창이 때는 막 모유 먹여야 되는데 뭐 먹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광박관념 미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. 근데 뭐 기쁨이는 어차피 안 먹으면 지영처럼 또 분유 먹이면 되지. 분유 먹어서 잘 크니까. 잘 크니까. 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 자식 키울 때하고 손주 키울 때하고 느낌이 틀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. 경험이 있어도 어쨌든 잘 크면 되는 거지.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모유가 많이 안 나오면은 그걸 많이 못 먹이면 미안함? 그렇지. 뭐 그게 좀 있는데 결국엔 어쨌든 뭐 크고 나면은 잘 크면은 뭐 나중에 보면 비슷한 것 같다. 물론 이제 이제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건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. 서로 그거에 대한 부담감. 그냥 사랑만 주면 된다. 그런 것 같아. 큰애는 그래도 부담감이 좀 있지.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처음 서로 겪다 보니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나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둘째는 별로 그런 건 안 걸릴 것 같아. 그냥 키우면 되지. 그리고 큰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졸려.